좀 자주 너와 시선이 맞춰 야릇하게 또한 웃음을 흘려 두근대는 너의 가슴을 알아봐 또 숨겨봐야 소용없잖아 흔들리는 불빛 아래 moving 시끄러운 음악 속에 waiting 날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아 사랑에 빠져